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한 공화국 요원들과 평양시 청년 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의 상봉 모임이 청년중앙회관과 강남군 장교협동농장에서 25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관계부문, 청년동맹, 농군맹일꾼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 농군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상봉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칭송했습니다.